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송원들의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 2017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7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황병서 동지, 박용식 동지, 김원웅 동지, 리용길 동지, 조남진 동지, 조경철 동지, 김광역 동지, 손철주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경기 대회가 진행되는 비행장에는 최고 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개양되어 있었으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연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군이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항일의 7연대 전하의 근위부대가 되자 모두 다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 전법에 정통하자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라는 구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송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7이라는 글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경기대회 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영도로 주체적 항공군 강화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손을 줘 담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 김광혁 항공군 상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송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7은 모든 비행지휘 송원들을 명령만 내리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외치며 맨 앞장에서 출격하여 적 항공모함을 비롯한 그 어떤 대상물들도 일격에 소멸해버릴 수 있는 일당백의 불사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전군을 적극 통일을 위한 싸움 준비 완성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뜻깊은 훈련 경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천보 전투 승리 여든돌 시대는 역사의 날에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모든 비행지휘 송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적국으로 진군한 항령령 선열들이 보천보의 밤하늘에 혁명의 횃불을 지펴올린 것처럼 남육해방의 그날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머리에 불을 지르고 최후 승리의 진격로를 제일 먼저 개척해 나아갈 영감무쌍한 김정은 비행대의 전투적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송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7의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개회가 선언되자 혁명소원과 김정은 장군 찬가가 주악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주석단 앞에 총렬한 비행지휘 송원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을 내리시고 감시소에 오르시어 경기대회를 지도하셨습니다. 경기대회는 사단장, 료단장조, 추격기, 폭격기, 습격기 리온대장조, 경수송기, 직송기, 교육기 리온대장조, 비행사 양성기관을 갓 졸업한 젊은 비행사 조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경기 대비 순위는 리륙, 습격, 조조공 및 횡전, 요격 비행, 자유공중 전투, 착륙 등을 반종 요소로 정하고 각종 감시 기제로 평가한 점수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대회의 시작과 함께 경비행기들이 단기와 최고 사령관기를 전국 높이 날리며 저국의 푸른 하늘가에 비행운을 새겼으며 추격기들이 기교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여러가지 기교비행 동작들을 잘 수행한다고, 멋있다고, 과학적인 조종과 완벽한 비행수를 남김없이 펼쳐보여주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의 뒤를 이어 사단장, 요단장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에 날아올라 타격목표 소멸, 비행장 상공 조조공 통과 및 상승 횡전, 착륙 등을 멋들어지게 진행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협곡 하늘을 따라 30m 조조공 비행을 진행하다가 도약하여 불의의 목표를 타격하는데 실전의 졸실이 필요한 비행술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부르며 제일 먼저 나를 수 있게 준비할 때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 깊이 새기고 평시에 훈련을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알린다고, 특히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의 비행술이 대단히 높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심을 울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구름 속을 뚫고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오른 연대장들과 젊은 비행사들도 쌍기 리륙 습격, 30m 조조공 비행 및 쌍기 상승 횡전, 자유공중 전투비행, 착륙 등을 훌륭히 진행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 소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탐욕과 배짱을 안고 평시에 연마해온 비행술과 무자비한 타격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만리대공의 멸적의 비행운을 자랑스럽게 새겨가는 것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열렬한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은 물론 비행 회수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비행사들이 최우수 전투 비행사들과 비행수를 겨루고 있는데 비행기를 잘 탄다고, 그들 속에 처녀 비행사들도 있는데 정말 영타고 하시면서 전세대 전투 비행사들처럼 불굴의 정신력과 결사관출의 투쟁 기풍으로 살며 투쟁하고 있는 새세대 전투 비행사들이 있기에 항공군의 승리의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비행지휘 소문들과 전투 비행사들의 치열하고 열띤 경기 모습을 보시며 오늘 경기대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경기대회들 중에서 제일 잘 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기대회를 장식하며 기교비행이 또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즉포가 터져오르고 관람자들의 열광의 환호로 하여 경기대회장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북강조국 건설의 도움이 높이 울려 퍼지는 조국의 영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우리의 믿어온 전투비행사들이 있기에 사회주의 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푸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항공군 안의 모든 비행지휘 소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우리는 당의 출격 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 훈련 열풍의 불가마 속에서 비행훈련을 정상화, 생활화, 습성함으로써 일단 최후 공격 명령이 내리면 일격의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침략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버릴 수 있게 준비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항공군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경기대비에 참가하여 새세대 전투비행사들의 전투적 기상과 용맹을 과시한 젊은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뜨겁게 고무 격려해 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황경서 조선인민군 정정지국장이 경기대회 순위를 발표했으며 우수한 단위와 성원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경기대회는 노래 우리는 출격명령만 기다린다의 주악으로 끝났습니다. 경기대회가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터쳐올린 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의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유월의 하늘가로 미아리쳐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주체적 핵강국 건설에서 특기할 사변적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나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7은 당의 훈련 혁명 5대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근의 백두산 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리면 사회주의 조선의 정의로운 진군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부질없이 발버둥질 치는 절천주원수 미드마크 졸개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불을 지르고야 말 영적 조선인민군의 멸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됩니다.